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일부 언론들이 미국인 옹유 문제를 놓고 불순한 여론을 내돌리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11일 조선중앙통신사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보수 언론들은 우리가 미국인들을 인질로 납치하여 협상 흥정물로 인간 방패를 써먹으려 한다는 황당한 궤변들을 여론화하고 있다. 국가보위성 대변인 성명에 지적된 바와 같이 미국과 적대 세력들은 우리 최고 수뇌부를 제공하고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엄중한 특대용 범죄 행위들을 지금 이 시각도 끊임없이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다. 최근에 억류된 미국인들은 공화국을 반대하는 범죄 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하여 해당 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범죄자들을 법대로 다스리는 것은 주권국가의 당당한 권리 행사이다. 미국의 보수 언론들이 우리에게 억류된 미국인들을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인질로 묘사하는 것은 국가 주권에 대한 초보적인 상식도 없는 저들의 무지만을 보여줄 뿐이다. 이번에 억류된 자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곧 알려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불순 적대분자들의 온갖 반공화국 모략책동을 모조리 적발분쇄하고 범죄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며 우리 국가와 제도를 그 누구도 다칠 수 없게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다.